뒤에 나 있을게요. 한 걸음 뒤에 서요. 그대 내 마음 모르죠. 눈물이 글썽여요. 그댈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. 혼자 아는 사랑은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가겠죠. 그런 내가 슬퍼요. 힘껏 소리쳐 불러봐도 마음의 소리니까.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그곳을 홀로 걸어가겠죠. 슬픈 마음이 들어요. 나는 왜 안 되는지 사랑.